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수단공화국 수상으로 임명된 바크리 하산 살레흐 제1부 대통령에게 7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접촉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, 경제발전을 위한 그와 정부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